New words and expressions. Nouns. 겨울방학. 겨울방학. 교포. 교포. 끝. 끝. 나이. 나이. 돈. 돈. 바닷가. 바닷가. 반바지. 반바지. 복도. 복도. 불고기. 불고기. 생활. 생활. 어젯밤. 어젯밤. 얼마. 얼마. 외국. 외국. 잠. 잠. 재미교포. 재미교포. 제9과. 제9과. 차. 차. 태권도. 태권도. 편지. 편지. 휴게실. 휴게실. Proper nouns. 대한극장. 대한극장. 동수. 동수.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민지. 민지. 밴쿠버. 밴쿠버. 부산. 부산. 유진. 유진. 철수. 철수. 캐나다. 캐나다. Counters. 번째. 번째. 불. 불. Loan words. 빵. 빵. 샌드위치. 샌드위치. 쇼핑 쇼핑 케이크 케이크 Verbs 끝났어요 끝났어요 끝나다 끝나다 다니다 다니다 됐네요 됐네요 되다 되다 보냈어요 보냈어요 보내다 보내다 붙이고 있는 붙이고 있는 붙이다 붙이다 사귀었습니다 사귀었습니다 사귀다 사귀다 설거지하고 있는 설거지하고 있는 설거지하다 설거지하다 씁니다 씁니다 쓰다 쓰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하다 이야기하다 Adjectives 같은 같은 같다 같다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다 배가 고프다 친절합니다 친절합니다 친절하다 친절하다 Adverbs 새로 새로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열심히 푹 푹 pronoun 첫 첫